Yeah. Oh, no, no, no. You got it. You got it. Yo. 그 미소에 난 KO 눈내 심장에 태여 너 얘기 갈래 take up 언제나 I'm okay 너만 보여 baby 딱 너만 lady 뭐랄까 그댄 별보다 반짝이 어디 데이래 You're my learning 인치명적 매력 걱정할 거 없어 오랜 바로 우리 거 너를 믹스테이프처럼 매일 들어 더 크게 버칠게 모두 따라 불러 Give you my heart Give you my part 세상을 다 주고 싶어 들어봤자 있잖아 길었던 내 방황은 넓은 난으로 다 끝났어 꼭 내 품에 저장할게 좋은 건 이유가 없어 설명 못해 여름보다 뜨거워 나를 밝혀줘 우연해서 막 비련으로 가 어디 가도 너만 보여 Honey yeah Give you my heart Give you my part 내 맘을 춤추고 있어 들어봤자 바라봐 날 언제나 You got it.